남겨지는 게 어떤 건지 예감했었지만 너는 날 볼 수 있는데 나는 날 볼 수 없는 또 다른 현실 이제야 나는 알았어 지금 넌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지만 나는 너를 느낄 수 없으니 네 이름 부르며 우는 나를 어쩌지 너도 내 옆에 서럽게 울고 있겠지 너와의 약속을 기억해 모두 잊고 밖에 살 거라 했지만 없잖아 네가 세상에 남긴 거라고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널 잊겠니 그 많은 정을 남기려고 나를 떠나 길게 살때 살 거라 했지만 너를 잊으라 하지만 그럼 나 어떡해 나는 아무 힘이 없잖아 그게 삶인데